긍지의 날, 김수영. 너무나 잘 아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나는 필요하였고 또 나는 영원히 필요할 것이기에 구태여 옛날을 돌아보지 않아도 서름과 아름다움을 대시하여 있는 나의 긍지. 오늘은 필경 긍지의 날인가 보다. 내가 살기 위하여 몇 개의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꿈은 교훈, 청춘, 물, 구름. 피로들이 몇 배의 아름다움을 가하여 있을 때도 나의 원천과 더불어 나의 최종점은 긍지. 파도가 요동하여 소리가 없고 비처럼 퍼부어 젖지 않는 것. 그리하여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긍지도 내가 만드는 것. 그리할 때면 나의 몸은 항상 한치를 더 자라는 꽃이 아니더냐? 오늘은 필경 여러 가지를 합한 긍지의 날인가 보다. 앞만 불러도 싫지 않은 긍지의 날인가 보다. 모든 서름과 모든 것이 서름으로 돌아가는 긍지의 날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날, 내가 자라나는 날인가 보다. 한 접시의 시, 그 네 번째 만찬은 김수영 시인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많은 피로함을 느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눈앞에 놓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강박, 인간관계 걱정, 삶 자체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죠. 어떻게 보면 피로는 현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운명과도 같습니다. 시인은 피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서름이 비롯되는 자리에 동시에 긍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서름, 피로가 우리를 자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고민과 고통으로 나는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성장한 나에게 스스로 긍지를 느끼죠. 저는 이 시가 여태까지 내가 겪은 힘듦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 고민하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 결국 우리는 최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긍지의 날이라는 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모든 서름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서름으로 돌아가는 긍지의 날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날, 내가 자라나는 날인가 보다 입니다. 항상 읽을 때마다 울컥하는 구절인데요.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껴질 때 김수영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 내가 자라나는 날인가 보다 생각하려 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배경을 안다면 그의 작품을 온전히 느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김수영 시인은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군사정권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중 시인이 시대와 예술가, 지식인의 참여라는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된 것은 4.19 혁명 이후입니다. 시, 시론, 시평등을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진정한 참여를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성격의 글들을 발표합니다. 특히 그의 시들은 직설적 어조로 자유가 억압된 현실에 대한 항의를 표하죠. 그는 또한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고 억압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눈이라는 시도 한 번쯤은 읽고 공부했던 시인데요. 그 시도 당대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인은 1968년 술자리에서 귀가하던 중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납니다. 한 접시의 시, 네 번째 만찬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끊임없이 추구한 김수영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시는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로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김수영 시인의 시를 시 그 자체로 온전히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푸짐하고 따뜻했던 저녁 만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접시의 시,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낭독자 고송이었습니다.